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그 순간 만나던 날부터 괴로운 시련 끝이 줄 몰라 가슴 깊은 곳에 참았던 눈물이 흰 두 뺨에 흘러내릴 때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가슴 깊은 곳에 참았던 눈물이 흰 두 뺨에 흘러내릴 때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.